오늘 하루도 안녕하셨죠?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북은 사면 초가요, 남은 사면 의존이다. 이런 서글픈 얘기가 들리고요. 또 ID, YD, AD 그러니까 나 죽고 너 죽고 모두 죽자. I die, you die, all die. 이런 살벌한 말도 들립니다. 이런 와중에 마치 10여 년 전 중국 민항기가 넘어왔을 때 마냥 비상물품 사재기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이런 사재기 꼭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설치던데요. 유비무한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만 살겠다고 사재기 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신토부리 국산품으로 사재기 하십시오. Hey Jude, so that you flash, 어찌 빨리 Hey Jude, j'ai ma tierra, to se pisi, tak snadno spiva, na rubu, vše pisni, kde končí rým, tam prileží stín, který nám zbývá. Svět je zlej, hej Jude, věř v něj, do pínku nám dal víc ran a poulí. A do těch ran ti sype sůl a máme hůl, tak vládne nám svět, tak s námi koulí. Ne, ne, ne, ne, ne, ne, ne, ne. Hey Jude, tvou píseň znám, když jí zpívám, tvé oči září. A potichu a skromně broukáš si dál, tak až celý sám jen tobě patří. Tak jen pojď sem, já půjdu tam. Hey Jude, já mám tvůj lístek až tam, kde málo vidím. Jen poslouchám a skrývám stud. Hey Jude, Bůh suď, proč zpíváš jí líp, já nezapidím. Ne, ne, ne, ne, ne, ne, ne, ne, ne. Hej Jude, ty píš a znáš, oči pálí, snad mám v nich sklídu. Jen proto tvých ústech překrásně zní, ty vyspíváš v ní celou světa. Pídu, pídu, pídu, pídu, pídu, pídu. 보잘것없지만 동전이 되기를 기도하자 너는 앞면, 나는 뒷면. 한 면이라도 없어지면 버려지는 동전이 되기를 기도하자. 마주 볼 수는 없어도 항상 같이 하는, 확인할 수는 없어도 영원히 함께하는 동전이 되기를 기도하자. 이 글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송윤희 양이 희정이를 무척 사랑한다고 서로에게 영원히 소중한 친구가 되자고 하면서 적어주신 글인데 꼭 이 친구 사이에만 적용되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 우리한테는 너무나 와닿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첫 곡 잘 들으셨습니까? 강원도 강릉 포남동에서 최예진 학생이 신청하신 영화 프라의 봄 중에서 Hey Jude, 체코 가수 마르타 쿠비조바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FM 영화음악 주소 한번 알려드리고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MBC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시면 직통으로 들어옵니다. 대구 북구 노원이가의 임연경씨, 운전면허 시험 잘 치셨는지 모르겠어요. 재수했다고 하셨는데요. 기능시험 재수했다고 했는데 지금쯤 이 곡을 편한 마음으로 들을까요? 아니면 위로받는 마음으로 들을까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서울 중랑구 목동에서 문희령 씨도 신청하셨습니다. 니콜 킷만과 탐 크루스가 주연한 영화 Far and Away 중에서 애냐가 부릅니다. Book of Days.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영화 타이미 업 타이미 다운 아따메가 원제죠. 욕망의 낮가밤 우리 제목으로는 욕망의 낮가밤인 영화 중에서 엔니오 모레코네의 음악 타이미 업 타이미 다운이었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게 붙었어요. 우리 제목이 욕망의 낮가밤. 이 영화가 처음 소개되었던 해는 91년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프랑스 비평계는 이 영화를 한마디로 방탕한 영화다 이렇게 혹평을 가했고요. 미국에서는 검열 논쟁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화가 만들어진 스페인에서는 그해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흥행 1위를 차지했고요. 검열 논쟁을 불러일으킨 미국에서조차도 연속 5주 동안 흥행 랭키 20위 안에 들었었죠. 사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비평가들은 유럽 영화의 전망이 상당히 비관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능 있는 감독들은 하나 둘 헐리우드로 수출되고 또 유럽 영화가 자랑하는 작가 정신은 점점 희미해져갔죠. 거기에 중국과 대만 같은 아시아 영화가 새롭게 부상해서 유럽 영화에 도전장을 던지기 시작했고요. 이런 시기에 유럽 영화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략 한 4명 정도로 좁힐 수 있습니다. 흔히 이들을 유럽 영화의 새로운 4인방이라고 말하는데요.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 바로 지난주 시네마 천국 시간에 보내드렸죠. 이 영화로 유명해진 핀란드의 아키 카우리스마키, 또 뽕네프 연인들의 레오 갸락스, 그리고 영화로 관객들과 퍼즐을 즐기는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정부의 영국의 피터 그린어웨이 감독.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계의 이단아라고 불리우는 욕망의 낮과 밤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사흘 뒤인 18일 아침 8시 30분, 우리 월드컵 축구팀이 처음으로 상대해서 싸워야 할 나라가 바로 스페인이죠. 스페인 하면은 먼저 그 이글거리는 태양, 정열적인 투, 캐스터네츠를 들고 춤추는 검은 머리의 무희, 뭐 이런 모습들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그들의 국민성도 대단히 열정적이고 다혈질입니다. 이 알모도바르 감독 역시 스페인 사람답게 수치많은 검은 곱슬머리에 부리부리한 큰 눈으로 쉴 새 없이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인데요. 그의 네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음악 들어보죠. What have done?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 고생이냐? 뭐 이런 것까지 당해야 되냐? 이 정도로 해석되겠죠? 이 중에서 La Soledad de Gloria, 글로리아의 고독입니다. 언니는 아마 그렇게 고독하지 않을 거예요. 노원구월 계동의 이정미 씨. 이렇게 온 가족이 언니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언니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화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중에서 La Soledad de Gloria, 글로리아의 고독 띄워드렸습니다. 이 글로리아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 아내 글로리아, 이 영화 속에서는 아내로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글로리아는 남편 안토니오에게 욕구불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살해를 결심한 날 남편이 이미 죽어 있습니다. 아내는 손에 칼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하죠. 영화는 빈민가의 한 아파트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리물인데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코 정권이 무너진 뒤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민주주의라는 대의명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 숙청의 드라마를 빈민가의 한 아파트로 옮겨놓은 건데요. 알모도바르는 이 작품을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에게 바쳤습니다. 자, 이 스페인 영화 사실은 유럽 영화 가운데 가장 촌스럽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50여 년간에 걸친 프랑코 정권의 독재 때문인데요. 그 지독한 검열, 끊임없는 숙청 위협. 이 속에서 스페인 영화가 택할 길은 극단적인 상업주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루이스 부뉴엘 같은 거장 감독은 아예 우리가 프랑스 감독으로 오해할 정도로 오랜 망명 생활을 해야 했고요. 그런데 이런 스페인 영화가 새 봄을 맞이하게 된 것은 프랑코가 죽은 후인 70년대 말부터입니다.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의 칼메인이 깐느 영화제 예술공헌상을 받으면서 이제 이 스페인 영화는 세계 무대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 뒤에 페드로 알모도바르라는 아주 과격한 호모 감독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물결, 뉴웨이브를 맞게 된 거죠. 물론 이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영화사상 최초의 호모 감독은 아니고요. 그 이탈리아의 거장인 루키노 비스콘티나 빠졸리니 감독, 또 독일의 파스빈더 같은 세계적인 감독들은 이미 자신의 영화 속에다가 호모섹슈얼리티를 아주 성공적으로 묘사해왔었죠. 하지만 이런 감독들과 알모도바르 감독은 분명히 그 계보를 달리합니다. 알모도바르 감독은 영화사상 최초로 호모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상업 영화를 찍어서 성공한 장본인이기 때문인데요. 이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중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작품은 마타도르라는 영화입니다. 투호사인 남자와 변호사인 여자의 신비하고도 비극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요. 80년대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컬트 무비 베스트 10을 뽑는다면 분명히 이 영화도 포함될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영화 마타도르 중에서 마타도르 들어봅니다.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중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마타도르 중에서 마타도르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독특한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특이한 성향을 얘기하려면요. 그의 과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알모도바르 감독은 1951년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엄격했던 아버지는 아들을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린 알모도바르는 수도사들에게 이상한 성적 경험을 강요당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그는 동성연애자가 됐습니다. 이 시절 알모도바르의 유일한 행복은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이었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던데요. 16살 때 이 신학교를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낮에는 전화국에서 일하고 밤이 되면 언더그라운드 예술가들과 만남을 갖게 되죠. 그는 드디어 8mm 습작 영화로 자신의 영화 인생을 시작합니다. 74년에 이 습작 영화, 첫 번째 습작 영화를 찍었는데요. 그 뒤 80년에 정식으로 데뷔할 때까지 13편의 단편을 완성했습니다. 그런 뒤에 산 정상의 페피, 루시, 봄, 그리고 다른 소녀들, 뭐 이런 좀 긴 제목의 영화로 데뷔하게 됐어요. 이 영화는, 이 영화 역시 조금 이상한데, 한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젊은이들의 이해관계를 아주 복잡한 성적 관계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한편으로 알모도바르 감독은 대번에 스페인 뉴웨이브의 기수가 됐죠. 두 번째 영화는 제목이 정열의 미로입니다. 이 영화는 레즈비언들의 사랑을 그린 작품인데요. 그 성에 관한 그의 관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영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영화로 82년 베니스 영화제에 초청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에 참석해서 동세대의 다른 감독들의 영화를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영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영화는 그저 화제나 몰고 다니는 아마추어 수준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뒤에 완성한 세 번째 영화가 밤의 수녀들입니다. 알모도바르는 이 영화에서 지금까지 그의 스타일이 되고 있는 자신만의 몇 가지 영화적인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죠. 자, 어떤 음악을 들을까요?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세를 많이 탄 작품인데요. 아마 아실 거예요. 뉴욕 비평가상, LA 비평가상, 그리고 베를린 영화제 초대 작가의 영광을 누렸던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가운데 한 곡 듣습니다.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중에서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입니다.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 중에서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였습니다. 페파는 영화 더빙을 전문으로 하는 성우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역시 같은 일을 하는 연인 이반이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페파에게 한 젊은 여인이 찾아옵니다. 아파트 방 하나를 빌려달라면서요. 그런데 그녀는 이반 아들의 약혼녀였죠. 그런데 그녀 역시 무슨 까닭인지 신경쇠약 직전입니다. 잠시 후 페파는 여동생이 과격 테러리스트들에게 얽혀 들어가는 바람에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바로 이반의 현재 애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 변호사, 이 여자 변호사 역시 이반 때문에 예민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인은 루시아인데요. 그녀는 이반의 전처로 20년 동안 정신병원 신세를 진 아주 위험한 상태의 여자였죠. 이렇게 정말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들만 잔뜩 나오는 영화인데요.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정상적인 사고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이런 영화적인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밤의 수녀들 역시 엄청나게 공격적인 얘기입니다. 주인공 요란다는 연인이 마약 중독으로 죽자 범인 끝에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상 욕망을 끊으려고 들어간 이 수녀원이 바로 욕망의 구렁텅이였습니다. 요란다는 모든 수녀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수녀들은 또 서로 요란다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질투하고 결국은 권력의 법칙에 따라서 수녀 원장이 이 요란다를 차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는 뭔가가 잔뜩 뒤틀려 있습니다. 또 공격적이고 절망스럽기까지 하죠. 프랑코 정권 때 신문하게 겪었던 권력의 위선과 공포, 또 어린 시절 그의 영혼을 고통에 빠뜨렸던 이상한 경험들, 이것들에 대해서 알모도바르는 바로 이렇게 공격적인 풍자와 뒤틀린 섹슈얼리티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 하이힐 중에서 한 곡 듣고 얘기 계속합니다. 비엔자 앤미, 나를 생각하세요. 루스 카자리 부릅니다. cuando quieras. Quitarme la vida, no la quiero para nada, para nada me sirve sin ti. Para nada me sirve sin ti. '나를 생각하세요', 비엔사 앤미, 루스 카자리 부른 노래, 영화 하이힐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힐, 영화도 역시 살인, 불륜, 동성연애, 근친상간의 욕구, 이렇게 현실 사회의 추한 인간관계를 모두 섞어놓은 것 같은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옛 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딸, 또 그 남자가 숨겨놓은 정부, 정말 잊지도 않을 법한 관계 속에서 알모도바르 감독은 새로운 자신의 내면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에서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의 발, 이 발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알모도바르 감독은 그것이 곧 어머니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즐겨 했다고 해요. 너의 발소리를 들어야만 내가 편히 잘 수 있구나. 알모도바르 감독의 모성 갈구를 느낄 수 있는 단면이겠죠. 자,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알모도바르 감독의 영화는 사랑의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기에 정치적인 상황과 위선적인 도덕이 그 사랑을 금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의 주인공들은 사랑 대신에 소유욕에 사로잡히죠. 또 그 욕망 때문에 늘 어이없는 종말을 맞이하고요. 그런데 알모도바르는 마치 이 모든 인간의 삶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들은 늘 광기에 찬 웃음과 빈정거림으로 가득 차 있죠. 그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의 가다를 만든 핀란드의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과 알모도바르 감독이 깐니 영화제에서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해요. 당신의 영화는 희망이 없더군요. 너무 절망적인 웃음뿐입니다. 카우리스마키 감독의 이 말에 알모도바르 감독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왜냐하면 난 당신처럼 분명한 희망이 세상에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말 같은데요. 글쎄요. 그래서 그의 영화를 유럽 사회의 몰락과도 연관시키는 사람이 있더군요. 자, 여하튼 굉장히 독특한 영화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그의 최신작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있다고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새 영화 소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알모도바르 감독과 단골로 일하는 아주 독특한 여배우죠. 빅토리아 아브릴이 역시 괴상망측한 연기를 보여주는 영화 키카 가운데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라나도소의 스페인 무곡 5번 안달루시아 들어보시죠. 의회의 선거 결과가 발표됐는데 나는 무스기리가 당선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후보했다는 외신까지는 접했는데요. 나는 무스기리가 부른 노래죠. Only Love. TV 시리즈 화가의 딸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선미야, 정말 생일 축하해. 이름만큼 예쁜 마음으로 영원히 행복하렴. 친구 현숙이와 이내가 이런 엽서 보내주셨네요. 부산의 새 친구분들 김언명씨, 김언지씨, 이계영 씨도 오늘 시간 함께 잘하셨습니까? 오늘 중국 영화 음악 CD는요, 두 분 뽑겠습니다. 제가 어제 또 잊었죠. 서울 노원구 상계1동의 한송이 씨, 힘내시라고 제가 하나 보내드리고요. 서울 노원구 상계8동의 똑같은데요, 이제 보니까. 에이, 이름을 공평하지 못하는데. 여하튼 유희상 씨 동생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CD 선물 동생에게 주십시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성동구 보문동 6가 홍대부고 1학년의 임성목 군의 신청곡입니다. 하이텔로 임상백 씨, 전북 옥구의 이은경 씨, 대구의 지연 씨, 최용석 씨, 한준용 씨, 남기혁 씨, 인천고등학교 이창용 학생, 권오훈 씨, 김창환 씨, 김태경 씨, 연대의 마재용 씨, 대구의 박세훈 씨, 부천의 미자 씨, 또 광주 북구 오치동의 강민선 씨, 마지막으로 대구 과학고등학교의 박재성군, 이렇게 많은 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뭐냐면요, 라붐2 중에서 This Illusion입니다. 킹 하베스트 그룹의 연주로 들으면서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편한 밤 되십시오.